태양절이 즈마요 이스파니아 베니니에서는 로작 연구 토론회가 스리랑카 스웨디에 프랑스 세르비아 이집트에서는 옵족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토론회들에서 발언자들은 걸출한 국가 영도자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신 김일성 주석은 천재적인 사상이론 활동과 현명한 영도, 숭고한 인덕으로 만민의 담없는 흠모를 받으신 인류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위인 중의 위인이시었다고 격찬했습니다.